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5돌째 즈음에서 제중조선인 정윤 앞에서 15일 축하 편지를 드렸습니다. 편지는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한몸에 지니시고 혁명의 길에 나서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께서는 장구한 혁명 영도의 전기간 탁월한 사상과 비범한 영도 고매한 동망으로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 앞에 영원 무궁할 거대한 업적을 쌓아올리시었다고 하면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의 불멸의 혁명 사상과 업적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대원수님을 모시어 더욱 찬연히 빛나고 이 땅 위에 김일성 조선의 새로운 강성본영의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태양민족이 맞이한 또 한 분의 절세의 미인이신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계시어 주체 혁명 여부는 세계를 이어 빛을 뿌리고 성스러운 태양의 역사는 세세년년 변함없이 흐르고 있다고 하면서 편지는 우리 민족의 최고 령도자이시며 제중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버이신 경례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안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